한 번만 다시 설명해줘요. 랜덤이 말했다. 사실 대단한 건 별로 없어. 아서가 말했다. 시계 태엽 정치는 수백 년에 걸쳐서 발전해 온 거거든. 지구의 연도 말이지요. 그래. 그래서 시계는 갈수록 섬세해지고 점점 더 정교해졌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섬세한 작업이었지. 아주 작게 만들어야만 했고 아무리 흔들거나 떨어뜨려도 정확하게 작동해야만 했어. 하지만 고작 행성 하나에서만요? 글쎄다. 그 시계가 만들어진 게 거기였으니까. 어디 다른 데로 가서 다른 태양들이며 달들이며 다른 자장들 같은 데서 대처하게 될 줄을 몰랐던 거지. 내 말은 그 녀석은 아직도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스위스에서 이렇게까지 멀리 떨어진 여기에서야 그런 게 별 의미가 없잖니. 어디서요? 스위스. 이런 시계들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거기야. 작고 산이 많은 나라지. 피곤할 정도로 깨끗해. 이 시계들을 만든 사람들은 다른 세계들이라는 게 있는 줄도 사실 잘 몰랐던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사실을 몰랐다니요. 글쎄,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지. 우리는 말하자면 그냥 거기서 자랐단다. 우리는 지구에서 진화했어. 나도 몰라. 무슨 질척질척한 진흙 같은 데서 진화했을 거야. 이 시계처럼 말이죠? 그 시계는 아마 진흙에서 진화한 건 아닐걸? 아무것도 모르면서! 랜덤은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는 몰라요. 나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바보 같은 아빠를 징후해요. 정신없이 언덕을 따라 달려내려가면서도 랜덤은 시계를 꼭 움켜쥔 채 아서를 증오한다고 외쳐댔다. 아서는 벌떡 일어났다.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랜덤을 따라 실타래처럼 엉키고 울창하게 우거진 풀밭을 달리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추락할 때의 다리 골절상은 깔끔한 부상이 아니었고 깔끔하게 낫지도 않았다. 그는 달리면서 절뚝거리고 움찔거렸다. 느닷없이 랜덤이 돌아서더니 그를 마주 보았다. 얼굴이 분노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랜덤은 시계를 아서의 눈앞에 대고 흔들어댔다. 이 시계가 속한 세계가 어딘가에 있다는 걸 이해 못하죠? 이 세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곳, 이 시계에 꼭 맞는 세계가. 안내서를 위한 안내서 14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잔 더 세인이고요. 오랜만에 풀리는 곳이네. 저는 달손이었고요. 저는 모이고요. 저는 부이입니다. 방금 들으신 부분은 은하수를 여행한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5권의 15챕터에서 아서와 아서의 딸 랜덤이 한 대화였습니다. 네, 보고 있는 신앙송 코너였고요. 그럼 자코오늘 재림 코너로 넘어가서 오늘도 1부터 49까지 하나를 고르실까요? 떨리네요. 조심하게 되네요. 전 44요. 불길한 숫자였네. 전 36. 저번에 누군가가 했던 것 같은. 아 정말? 몰라. 이번 주 우세니까. 그러면 29.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 저 5요. 저는 8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5부터 볼까요? 어머. 뭐길래? 아 그건 완전히 정상적인 편집증이요. 우주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병이지. 편집증. 제가 정상인이란 뜻이죠. 그러네요.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아 잠시만. 내거 뭐야? 무한한 크기의 우주 전체, 무한한 태양들, 그 사이에 무한한 공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점 위에 보이지 않는 점. 무한하게 작은 다시. 8번 되게 안 좋은 숫자군요. 아, 되게 어떠세요? 앞으로 기억하세요. 8번입니다. 8은 안 뽑아야겠어요. 그럼 29? 네. 되게 좋다. 느닷없이 모퉁이 하나를 놀자 눈앞에 빛이 있었다. 번쩍거리는 빛이 아니었다. 대낮의 햇살이었다. 오. 되게 좋은 거 나왔다.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이거. 기억하세요. 29. 이게 전본의 이게 다음은 그리고 아이고 43번 어머 불 운명을 끼쳐 죄송합니다. 아 정말 이거 모이는 모이님이 제대상가봐요. 끼친다는 건지 인생이 모이님께 불편을 끼친다는 건지. 이거 근데 이 약간 표현 자체가 이 분노에 차 있어요. 불편을 끼쳐 이런 표현이잖아요. 아, 네. 재밌다. 그럼 급하게 또 메가도도 심판자로 넘어가보고. 네. 네. 이번 주는 5권 챕터 9부터 15챕터까지를 읽어왔는데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아서는 여기저기를 헤매고 방황하다가 새로운 행성에 정착해서 샌드위치 장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트릴리언이 아서 앞에 나타나고 유전자 은행을 통해 랜덤이란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트릴리언은 일을 하러 가고 아서는 랜덤하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편 포드는 안내서 건물에서 여전히 씨름을 하다가 탈출해서 새로운 안내서 이형을 찾아서 아서에게 보내게 됩니다. 저희 그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저는 좀 허무하네요. 저희가 110쪽 가량을 읽었는데 줄거리 요약이 그 어느 때보다 짧은 것 같은. 네. 어떻게 읽으셨나요? 아, 저는 이번 부분에서는 그 포드와 아서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안내서 빌딩에서 탈출하는 포드의 이야기도 재밌었는데 저는 그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다가 샌드위치 명인으로 정착하는 아서의 이야기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는 모습도 그렇고 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우연히 어느 한 곳으로 흘러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고 정착하는 모습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전까지는 그래도 얘가 뭔가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았으면 맞아요. 지금은 내러티브가 있었어. 그쵸. 뭔가 서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대놓고 아무 말 하는 느낌? 맞아요.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고 막 아무거나 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서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장면 하나하나를 그냥 모아놓은 느낌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집중이 덜 된 것 같아요. 따라가야 되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네. 제가 5권에서 유일하게 기억하는 장면이 아서가 샌드위치 장인되어 있는 챕터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읽으면서 아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겠다 나중에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임팩트가 좀 적은 파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파트에 대한 저의 감성을 요약하자면 대체로 모르겠음입니다. 아 대체로 모르겠음처럼. 네. 아니 정말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약간 부분적으로만 따라갈 수 있고 전체적 맥락을 모르겠고 되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5번이 계속 처음 읽는 느낌인 것 같은. 그래서 앞에 이번 파트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들 그 충고하고 충고받는 그것들은 대체 무엇이며 누구이고 포드는 어떤 상황에 처한 건지 잘 감이 안 잡히고 뭐 트릴리언이 있던 지구가 갑자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고 아서는 팬처치랑 뭔가 4권에선 있는 것 같더니 이번에 DNA를 팔아서 생긴 딸은 랜덤이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중2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정체성의 의문을 던지는 랜덤한테 애정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번 5번에서는 마빈과 자포드는 계속 안 나오는 것인지 마빈은 돌아가셨고 마빈 그러고 보니까 팬츠치도 사라져서 절대 안 나와요. 뭐야? 일부러 등장 안 시키는 것 같아요. 트릴리언이 있잖아요 이 우주에는. 대체 가능한 것이었다. 아, 저도 비슷한데 5권이 계속 뭔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소설 같았고요. 그리고 점점 더 아서는 더글라스 같고 뭔가 약간 저는 약간 소설 읽는 느낌이 아니고 삶에 대한 에세이 읽는 느낌이었어요. 하나하나가 삶의 단편 같은 거예요. 뭐 잊혀진 꿈이라던가 뭐 갑자기 나타난 딸이라던가. 네, 그래서 뭔가 약간 사색적으로 읽게 되는 그런 모드로 읽었어요. 네. 그럼 이제 주요 인물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파트에서 가장 주요했던 새로운 등장인물은 아무래도 랜덤이죠. 네. 처음에 딱 보자마자 랜덤은 왜 랜덤일까? 막 이런 질문을 던져봤는데 찾아보니까 진짜 그 랜덤으로 뭐 합니다. 막 이런 그 정말 랜덤이더라고요. 풀네임이 랜덤 프리퀀트 플라이어 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의미심장하고 약간 생각해보면 숙명적인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트릴리언한테서 뭔가 이상한 무책임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DNA를 받아서 낳은 자식이니 랜덤인 것 같다는 게 가장 크고 근데 되게 웃겨요. 약간 결국에는 호모 사피엔스 아서밖에 안 남아서 별로 랜덤이면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무튼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 이런 기술이 있었는지 아니면 있었더라면 이런 의술에 대한 윤리 규정이 정립되지 않았던 건지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는 랜덤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읽으면서 궁금해졌고 또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트릴리언이 정말 랜덤을 말한 그러니까 랜덤이 그 말한 이유가 있잖아요. 뭐 엄마가 뭐 책임을 뭐 자기 삶에서 책임을 더 지기 위해서 자기를 낳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3권인가에서 트릴리언이 되게 멋있는 역할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사실 한때 제 인생에 책임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결혼은 할 생각이 없지만 애를 낳고 싶었던 적은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런 이유로 애를 낳았으면 어땠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 애는 정말 낳으면 안 되겠다. 지옥 체험은 나로서 족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나중에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딸을 낳아서 키우고 싶은데 내 랜덤 같은 딸이 있으면 정말 생각나는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래도 랜덤이 자란 환경을 생각해보면 랜덤의 처지가 이해가 되면서 저는 되게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랜덤은 한 군데 정착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시공간을 떠돌면서 커왔잖아요. 게다가 엄마는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랜덤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정신을 갖고 사는 게 오히려 비정상인 것 같다는 느낌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랜덤의 못된 행동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습이 저는 되게 안쓰러웠고요. 네. 그리고 그런 랜덤을 타박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해하고 품으려는 아서의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근데 얘가 그 말씀하셨듯이 되게 못된 행동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나쁘다기보다는 좀 혼란스러운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 얘가 나올 때마다 그 같이 다올라스 에덤스가 감정이입이 되게 잘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나와서 이상한 짓할 때마다 저도 되게 정신없고 얘가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는지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랜덤이 한 얘기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시계 보면서 그 지구에서 만든 시계 보여주면서 이게 이 여기에 꼭 맞는 세계가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약간 그 시계를 자기한테 대입해서 자기는 지구에서 만든 지구인인데 지구는 없고 계속 다른 곳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유대인 같다. 그래 갑자기? 갑자기? 그래서 좀 되게 안쓰럽더라고요. 저도 랜덤이 안쓰러웠던 부분은 그러니까 뭐 어떤 아서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기보다 그냥 세계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느낌이었어요. 맞아. 저는 이 랜덤 캐릭터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캐릭터를 뭔가 형상화했다기보다 그냥 더글라스가 생각하는 딸의 모습 같아서 뭔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상한 시기에 집착하고 뭔가 갑자기 아서 앞에 랜덤이 나타난 것처럼 자기 앞에 갑자기 나타났고 뭐 그런 걸 묘사한 게 아닌가. 좀 저는 안쓰러우면서도 얘가 하는 행동이 좀 귀엽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미운 네 살 죽이고 싶은 일곱 살 죽이고 싶은 일곱 살 처음 들어봤는데 진화했어요. 무섭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스레시바그 영감이 좀 두드러지죠? 네. 저는 네. 스레시바그 할아버지가 너무 귀엽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되게 후미진 외딴 곳에서 예언자로 행세하면서 나름 대접도 잘 받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주선이 등장하면서 어떤 예언자의 권위가 위협을 받는 모습이 저는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우주선이 도착했을 때 스레시바그 할아버지가 팔을 높이 치켜들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팔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하나 아니면 내리고 뭐 다른 걸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이 되게 웃겼고요. 근데 이게 거기 저는 이분에게서 또 모세를 본 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아, 네. 네, 그 출애굽기에서 아말렉 뭐 사람들이랑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뭐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래 뭐 팔을 들고 있어라. 근데 진짜 팔을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간 이기고 팔을 너무 아파서 약간 내리려고 하니까 수세가 확 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팔을 막 사람들이 막 받쳐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 승리를 해요. 근데 약간 그 옛딴 곳에서 예언자로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이 팔 들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정말 그러네요. 네. 아 그것도 재밌었고요. 또 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샌드위치를 골라야 된다고 막 우기는 모습도 너무 인간적이어서 재밌었어요. 인간적인 예언자였죠. 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면 또 자기 권위를 내세워서 그냥 믿으라고 하는 모습에서 좀 종교 지도자들을 풍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권위가 있나요? 몰라. 그 마을 사람들한테는 나름 권위가 있죠. 아, 그래요? 약간 아 그래 들어줄게요 이런 식인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게 사실 대단하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좀 모아서 관종진 좀 하고 아 샌드위치 내가 먼저 골라야 돼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뭐 별 민폐 안 끼치는 착한 관종 정도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래 속아줄게 딱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귀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이분 그냥 귀여우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인상 깊었던 부분으로 가볼까요? 네. 아 저는 그 앞부분에서 그 아서가 충고와 안내를 받으러 외딴 네. 행성으로 가잖아요. 현인들이 많이 사는. 거기서 그 어떤 그 뭐죠 장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장대 위에 올라가 있는 어떤 도사 같은 사람 하나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분이 바닷가 별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마사한테.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딱 여행이 딱 생각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사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경계 상황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그 경계 상황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먼 곳이 아니더라도 내가 속해 있지 않은 다른 곳에서 나와 똑같은 인간들이 각자 나름대로 자기 삶을 사는 것을 보면 뭔가 묘한 이질감이 느껴지면서 현실과 약간 비현실의 경계에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뭔가 다른 관점에서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래서 여행을 많이 떠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바닷가 별장을 가지려는 충고를 정말 그 안에 의미를 해석해서 받아들이셨어요. 전 정말로 바닷가 별장을 가지려는 충고를 말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로 약간 이거 책 읽으면서 네. 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한 게 이거 하나였거든요. 바닷가 별장을 가지자. 정말로 저 나중에 진짜 바닷가 별장을 가질 거고요. 한번 초대해 주시나요? 아이 당연하죠. 가서 이것도 녹음해야죠. 정말 바닷가 별장을 가졌습니다. 근데 언제 업데이트 되죠? 근데 이게 진짜 별 이유도 없고 그냥 이 충고를 듣는 순간 옳은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충고를 구하면 바닷가 별장을 가져오라고 말해주려고요. 절대 틀리지 않는 충고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에 여기는 바다 그 장대위 노인 말고 그 네. 노파가 한 얘기인데 동굴 속에 있는 노파가 마지막에 기도를 아서를 위해서 써주잖아요. 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제가 알 필요가 없는 것들로부터 저를 보호하소서, 제가 알아야 할 모르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도록 저를 보호하소서, 제가 알지 않기로 결심한 것들에 대해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모르도록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위의 기도의 결과들로부터 저를 보호하소서잖아요. 이게 진짜 좋은 게 이거야말로 약간 완벽한 책임 회피를 위한 기도잖아요. 아 나 모르는데? 내가 모른다는 것도 몰라 약간 이러고 그게 나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돼 이런 태도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기도한 대로만 살면 진짜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네요. 편하게는 살겠죠. 진짜 편하겠죠.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근데 혼자만 편하죠. 그쵸. 자기만 편한 삶이죠 이거. 저는 이 충고와 조언을 하는 사람들, 물론 아서가 먼저 충고와 조언을 구했지만 약간 처음에는 꼰대 같은데 읽다 보니까 약간 다른 세계관과 우주를 가정한다는 점에서 좀 공감해 갔어요. 약간 내가 보는 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약간 같은 사물을 두고도 혹은 같은 사건을 두고도 똑같이 인식하지 않고 전혀 조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를 가정하고 다른 사람의 세계관을 인정한다는 점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 장대 노인의 경우. 근데 이런 경우 사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말 하는 거죠. 실제로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책에서. 너는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 전에 충고와 안내 이런 사전 안내서에서 찾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충고 항목을 보면 안내를 보시오, 막 안내 항목을 보면 충고 항목을 참고하시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사전들이 이렇거든요. 맞아. 특히 유의어 부분에 이거 진짜 심한데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고, 그 충고랑 조언 같은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 동굴 속 노인의 충고나 장대 노인의 조언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던 꼰대랑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졌어요. 좀 서양 사회라서 그런 건 이제 잘 그런 게 좀 없나 싶기도 하고. 제가 며칠 전에 백인 꼰대 많을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백인 꼰대 많잖아요. 1세계 백인 혜택. 아 맞네요. 얼마 전에 올리버 쌤 올리버 쌤이라는 분이 아주 꼰대 짓을 제대하시고 오리엔탈리스트. 네. 약간 저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책을 읽었는데, 그 이번에 민음사에서 새로 나온 책인데, 명치나 맞지 않으면 다행이지라는 산문집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쓰신, 이지원님이 쓰신 건데, 여기서 막 그런 얘기 나왔어요. 시간을 관리하는 비결을 읽으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고전을 읽는 법을 읽을 시간에 그냥 고전을 읽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조언 공감합니다.이나 충고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남의 맥락에서 내 맥락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계발서나 그런 것들이 너무 횡행하고 있는 자기계발서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죠. 정작 읽어야 할 책들은 팔리지 않죠. 나무한테 미안한 느낌이. 그 포드가 안내서 건물에서 떨어지면서 타워를 활용하잖아요. 저는 이때까지 타월이 이런 의미의 타월인 줄 모르고, 그 대체로 여기서는 다른 히치하이커들은 타월을 색다르게 변형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온갖 종류의 비밀 도구들과 설비들과 컴퓨터 장치들과 구부러지는 필기용 막대, 비상시에 빨아먹을 수 있는 영양분. 이전에도 그러니까 단순한 타월이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뭔가 컴퓨터 장치들까지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요새 스마트폰처럼 그냥 만능 타월인 거예요. 그래서 좀 타월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저는 여기 보면서 포드가 순수주의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꼭 뭐 하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설렁탕도 깍두기를 섞느냐, 아니면 설렁탕만 먹고 깍두기를 따로 먹느냐. 순수주의자와 아닌 사람. 탕수육 부먹 같은 거. 그런 느낌이야.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이제 아서가 충고를 듣고 이제 좀 정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틀던이라는 곳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인간이랑 똑같이 생긴 곳에 가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생각과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정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틀던 사람들은 바라는 게 없고 또 숨쉬지를 않아서 아서가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그 바틀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 바라는 게 없는 삶이란 게 정말 답답한 거라는 걸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희망이나 바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숨을 쉬는 것처럼 끊임없이 뭔가를 바라는 존재라는 거를 처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희망이나 바람이 없으면 정말 내 삶의 의미가 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희망이라는 게 우리 삶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고통받고 좌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고 고통이나 좌절도 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네. 바라는 것도 없는데 숨도 안 쉬니까 그 두 개를 좀 연관해서 숨을 쉬는 것처럼 뭔가를 바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나 이 부분 되게 사색적이라니까요. 그랬네. 네. 저는 그 아서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사실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없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서 상상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바라는 게 없는 삶은 진짜 그 사람 바라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약간 억압된 상태인 것 같아요. 잘 무의식적으로 억압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약간 신체적인 반응도 원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바라는 게 없는 사람들인데 이 진짜 인간의 경우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리고 좀 궁금했던 게 이 사람들이 소설을 왜 썼을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이 원래 있지도 않은 일을 막 상상해서 쓰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왜 그걸 굳이 막 써갖고 책으로까지 냈을까 하는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설명한 줄거리는 되게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써내려간 것 같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포스트 모던 문화인가? 그렇군요. 아니요. 저 뭐 아무 말이나 해봤는데 왜 요즘 그거 인공지능 활용해가지고 로봇들도 막 창작하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창작을 했겠구나. 얘들이 왜 글을 썼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굳이 없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아닐까요? 근데 사실 인간한테도 문학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치적인 면을 제외하면 좀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막 이게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고 약간 그런 건 아닌데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창작 욕구가 있어야 소설이라는 것도 쓰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얘들은 왜 이걸 썼을까? 아무런 내용인가? 저도 갑자기 저는 이 바틀던을 보면서 약간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마주했을 때의 당혹감? 약간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논리와 세계로 짜여지는 세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라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이런 세계,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를 접하게 됐을 때 우리 세계의 논리는 그저 뭔가 한 가지 갈래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점이라고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국 갔을 때 정말 당혹스러웠던 게 우리한테는 그 가격 체계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면 버스비가 뭐 대략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방 가는 버스가 그 정도라고 하면 마실 거 커피 같은 건 한 5,000원, 그러니까 3,000원에서 5,000원 이 선이 뭔가 논리적인 체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태국 갔을 때 정말 놀랐던 게 지방 가는 버스 비용이 스타벅스보다 싼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뭔가를 해도 가격 차이가 뭔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는 아시아 국가를 동남아시아 국가를 여행 간 적이 없고 그러니까 서구 체계에 되게 익숙해지고 우리나라도 거의 그런 시스템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가 그런 데를 가니까 너무 이상한 느낌인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만의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거기서 좀 당혹스러웠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바틀던이란 곳에서 바라는 게 없는 세계가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쌓여온 논리 체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또 뭔지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냥 거기서 만난 풍경들이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바틀던에서 그러니까 뭐 인간처럼 생겼는데 숨 쉬지 않고 바라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는데 그 가타카나 네. SF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딱 이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뭐 유전자가 조작되었든 아니면은 처음부터 아예 만들어진 인간이든 혹은 인간을 닮은 로봇이든 다 바라는 것이 없고 숨도 쉬지 않잖아요. 그런 뭔가 디스토피아 같은 느낌. 아~ 네, 그런 게 좀 들었어요. 아 진짜 그렇네요. 네. 디스토피아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아서가 그 바틀던에 가서 그 세상을 약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예전에 잔님이 얘기하신 헬조선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번에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라는 망언을 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 원래 천박한 세상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멍청하게 사는 게 오히려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되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 심각한 고민 없이 엘리트주의적인 생각만 하고 그냥 그 교과서대로만 살아가면 세상이 되게 편하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 논리를 따라가면 생각을 안 해도 되고 그 논리 자체가 되게 탄탄하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아직 선진국에 비해 한참 모자르고 대중은 미개하고 막 이런 주장들이 종편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그냥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되게 지배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도 많이 동감. 네. 아, 저는 아서가 중간에 이렇게 사고 당하는 게 나오잖아요. 뭐 어디 우주선 탔다가 어느 행성에 막 안 떨어질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결국엔 떨어져서 다 죽고 혼자만 살아남잖아요. 근데 그때 아서가 자기가 안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왜냐면 예언을 들었으니까 네. 자기한테 끝없이 죽는 그 생명체한테. 그래서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또 그리고 이 사고 자체가 되게 그냥 묻혔잖아요. 아무도 조사할 생각도 안 하고 뭐 보험 처리 문제 때문에 묻기로 했다 이런 게 나중 이런 얘기를 나중에 트릴리언한테 듣잖아요. 이거 자체가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현실이랑 데자뷰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거를 생각도 못 했었고 이걸 다 떠나서 약간 사고 당사자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까도 싶은데 여긴 다 묻고 예전 같으면 정말 소설이니까 피식 웃고 말고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막 이러고 넘길 텐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게 결코 웃기지가 않은 거예요. 사고 과정도 사실 되게 비슷하고 계속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 다 죽었고 다 이렇게 목숨을 잃었고 그런 과정을 겪고도 아서는 트라우마 없이 그럭저럭 잘 살아내는 인물이지만 이게 가능한가도 싶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려낼 수 있었던 거는 아서가 이렇게 좀 침착하고 별 트라우마가 없는 인물로 그려질 수 있었던 것도 이게 너무 픽션적인 내용이니까 현실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그쵸. 그려진 면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 세월호 이후에 쓰여진 한국 소설에서 만약에 이런 비슷한 무언가가 그려졌다면 결코 그 세월호의 영향이나 그 이미지를 지우고는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때 영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무언가가 됐겠죠. 사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큰 처음에 제가 몇 년 전에 읽을 때는 그렇게 큰 충격도 아니었고 그냥 넘길 정도로 기억도 안 나고 옛날 같으면 정말 웃고 넘겼을 그런 파트인데 그렇게 안 되는 그러니까 정말 시대랑 겪은 일에 따라서 맞아요. 소설이 다르게 읽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이후로는 배 같은 거 나오는 소설 읽으면 항상 뭔가 연관된 생각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서는 근데 결국 자신이 죽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 삶은 또 어떤 건가 싶고 얘 원래 되게 잘 쪼는 캐릭터잖아요. 막 맨날 쫄고 막 맞아. 엄청 겁먹고 이런 캐릭터인데 자기가 죽는지 않는다는 걸 아는 나는 그거 하에 안심하는 것도 있고 그걸 즐길 때도 있고 때로는 이거 생각하니까 그 옛날에 올 초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이웃집에 신이 산다? 거기에 어떤 프로그래밍을 잘못해서 사람마다 언제 죽을지가 나온 거예요. 시간이 자기 그거에 써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절대 안 죽는다는 그러니까 몇십 년 후에 죽는다는 걸 알고 막 온갖 위험한 일을 다 하는 걸 막 비행기에서 떨어지고 막 근데 진짜 구사일생으로 다치긴 하는데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이 났고 저는 아서가 그냥 그 예언을 듣고 그냥 아예 삶을 포기하고 그냥 막 살아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운명을 안다는 거는 좀 되게 막 사는 지름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포드가 안내서 시스템에서 안내서 건물에서 브리드 오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장치를 보게 되는데 이게 뭔가 에어컨과 공기 조절기를 합해놓은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더운 날 고장나면 요즘으로 말하면 콜센터 직원들이 너무 힘들게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헌법적으로 한 시간에 한 번씩은 험한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되게 그 직종에 있으신 분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감정 노동은 물론이고 각종 성희롱 그런 문제도 많고. 오죽하면 CF로까지 바카스 CF에. 아. 화가 나네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한테도 또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욕을 하거나 뭐 과격하게 대응하면 또 자기가 손해를 보는 시스템이고. 저 잠시 전화 관련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정말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텔레마케터나 콜센터 직원분들을 정말 새롭게 보게 됐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그분들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한 작가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어. 네,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브리도 스마트 시스템이 이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창문을 조금 열 수 있게 다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자살률이 엄청 줄어들었다고 나오면서 막 회사 중역들이 삶의 회의감을 느껴서 자살을 결심하려고 할 때 갑자기 자신이 필요했던 것은 공기를 좀 마시고 사물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양 몇 마리를 키울 수 있는 농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살을 하지 않아서 자살률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좀 이 부분이 공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말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회의감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그때 필요한 것이 이런 잠깐의 여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잠깐의 여유조차 느낄 수 없는 삶은 정말 공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서도 귀농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대요. 그래서 귀농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도시의 삶에 치여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회의감을 느껴가지고 어떤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시골로 이주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물론 귀농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돈은 적게 벌어도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삶의 여유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서가 새로 정착한 행성에서 샌드위치 장인으로 살잖아요. 하필 그게 샌드위치인 것도 너무 웃기고. 맞아요. 저는 그 이제 아서가 어떻게 샌드위치를 만드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게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읽는데 정말로 적절한 샌드위치일 것 같은 거예요. 그 빵 조각의 기하학이라고, 그러니까 완성된 샌드위치의 부피와 무게가 되게 적당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고 풍부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이 샌드위치에 미친 사람. 딱 그 안에 재료가 되게 많이 풍부하게 들어갔는데 빵이 모양을 잡아줘서 막 흐트러뜨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 완벽하게 이상적인 샌드위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샌드위치 한번 먹고 싶었고, 꼭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먹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완벽하게 이상적인 샌드위치를 한번 꼭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나중에 포드가 여기에 도착해서는 물어보잖아요. 이런 일 안 지루했냐고. 근데 아서는 안 지루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칼 만들고 이런 거 되게 재밌었다고. 저는 그 둘의 대화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드는 방금 막 안내서 건물에서 막 폭격당하고 이상한 로봇 안내서 같은 거 목격하고 온 외계인이고, 아서는 조용한 시골 같은 행성에서 약간은 예술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샌드위치 장인의 자리에 오른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포드 눈으로 보면 아서가 되게 지루할 거고 아서 눈으로 보면 포드가 되게 미친놈 같고 왜 저러고 사는 싶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물론 이게 그거를 각자 인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쉬운데 그렇게 안 보면 그냥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런 거 읽으면 가끔 되게 헷갈려요. 포드처럼 좀 되게 위험한 인생 살아보고 싶기도 한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까 귀농 얘기 나왔는데 진짜 귀농해갖고 되게 소소하게 성취감 느끼면서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럼 그냥 아서처럼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서도 둘 다 경험했네. 아서는 근데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 삶 두 개 다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건. 그런 삶을 다 경험하고 선택한 거니까. 그렇네요. 근데 아서는 원래 그런 삶을 좀 싫어하지 않았나요? 네. 항상 뭐 위험하고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맞아, 잘 어울려. 재밌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더글라스 애덤스가 소설을 통해 소원 성취를 이뤄낸 것이 아닌가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샌드위치가 너무 싫고 견디기 힘들던 나머지 소설을 통해 자신의 아바타격인 아서가 샌드위치 장애인이 되는 것으로서 약간 대리만족을 느꼈던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약간 더글라스 애덤스의 샌드위치를 향한 갈망이 느껴지는 부분이었고요. 뭔가 자기 소설을 통해 샌드위치의 이데아를 그려낸 게 아니라 샌드위치의 이데아 그렇잖아요 막 기아학까지 막 아, 그렇네요 그래갖고 완벽한 아 진짜 저도 진짜 이 부분이 웃겼던 게 그러니까 계속 영국 음식에 대한 불만만 나왔잖아요 근데 드디어 어떻게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근데 생전에 미식가였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이걸 보니까 미식가였던 것 같아요. 되게 까다로운 고객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 놀랐고 그리고 이렇게 명확한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데 대충 만든 샌드위치를 먹고 화났을 생각을 하니까 웃기기도 했어요. 그러게 영국에서 몇십 년을 살면서 그 샌드위치가 얼마나 화났을 얼마나 화났을 거면 얼마나 화났으면 소설로까지 소설에서 자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저는 그냥 이데아를 그려낸 것 같기도 했는데 네. 그냥 본인이 이렇게 만들었지도 않았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샌드위치를 스스로 구현해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계속 불만만 하면서 살지는 뭔가 않았을 것 같은 느낌? 네.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막 영국 놈들아 샌드위치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느낌? 아 진짜 그런 느낌? 아 진짜 아, 그런 건가요? 헬조선인 탈조선에 아 웃기다 아 그리고 저 랜덤을 이제 좀 키우잖아요. 에이. 키운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서 아서가 되게 황당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황당하지만 자식 키우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만은 확실하고 더글라스 애덤스 본인이 본인의 딸과 어떤 관계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약간 생판 처음 보는 자식인 거를 떠나서 부모 자식 관계가 다 아서와 랜덤 관계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이해하기 너무 힘들고 특히 저는 그 아빠와 딸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자이기도 하지만 아빠와 딸은 되게 어릴 때는 되게 친한데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그 변곡점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SBS 아빠를 부탁해도 나오고 그 묘한 아빠와 딸의 묘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랜덤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나타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약간 이게 세대 차이 때문일까 싶기도 한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서랑 트릴리언 세대는 처음에는 이제 지구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외계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세대고 랜덤은 진짜 말 그대로 우주여행 속에서 태어난 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 차이 역시 뭔가 부모 자식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의 기반, 친숙 그러니까 어떤 매체 같은 거에 대한 친숙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핸드폰이란 게 상용화되지 않았고 약간 집전화로 막 만나자 막 이러고 막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진짜 아기 때부터 아이패드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막 이렇게 터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애들이란 말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꼰대 입성인가요? 아무튼 그런 차이들이 정말 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 나온 애들은 미디어 독해력? 그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뛰어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봐도 그냥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이게 진화인가? 근데 저도 그래서 막 맨날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 게임이나 뭐 컴퓨터 많이 하면 멍청해져요 이런 소리를 하는데 사실 우리 세대가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그게 멍청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지 걔네들 입장에서 그게 전혀 멍청한 게 아니고 컴퓨터를 그렇게 다룰 줄 아는 게 그래서 그러네요. 그러게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 걸 수도 있고. 아예 뭐 봐야 되는 게 달라진 건데 어른 세대에서 그게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렇죠. 확실히 그 세대 간에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네.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뛰어넘느냐가. 우리는 인위 탈락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BBC에서 나온 라스트 찬스 투 씨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왔는데 아, 네. 2009년 버전이고요. 스티븐 프라이랑 마크 카우딘 이 두 분이 나오죠. 저는 원래는 카카오를 맡았는데 제가 새를 되게 싫어해요. 아, 그 영상을 굳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것 중에 하나를 봤는데 흰코뿔소? 그러니까 네. Northern White Rhino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흰코뿔소라고 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영상을 보니까 White Rhino가 두 종류가 있대요. 이게 Northern하고 Southern하고가 있는데 제가 영어를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흰코뿔소는 남쪽의 그 Southern이고 멸종위기인에는 Northern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이제 흰코뿔소를 만나게 돼서 되게 가까이 서 있는데 아무래도 코뿔소가 되게 위험한 동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코뿔소가 지나가는데 스티븐 프라이랑 그 둘이 붙어서 막 속삭이면서 야,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 너무 가깝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되게 귀엽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케미가 잘 맞아요. 그쵸? 맞아요. 둘이 뭔가 되게 잘 맞아요. 생긴 것도 되게 콤비처럼 맞아 맞아. 근데 그 화이트가 잘못 전해진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흰색이어서 화이트가 아니고 입이 넓다 할 때 그 와이드인가? 그런데 그걸 잘못 듣고 번역해서 화이트가 되었다 그래요. 그거 이외에도 그 다음에 무슨 뭐 침팬지 같은 거 찾아가는 그런 거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자연 방생을 해야 되는데 코뿔소의 코 그 뿔을 뚫어서 그 안에 GPS 넣고 막 이렇게 탈 같은 걸 막고 이러던데 그런 거 저는 사실 그 코 뿔 뚫 코 GPS 넣고 하는 거 보면서 되게 인간하고 그런 멸종위기 동물하고 관계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그렇게까지 좀 이상했어요. 약간 막 거기에 이만한 코뿔소한테 주사 막 몇십 방씩 놓아가면서 되게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 자체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제가 자연 다큐는 정말 하나도 안 본 것 같거든요. 제가 원래 환경에 관심이 조금 없는 편이기도 했고 근데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이게 영상이 자연 그것만 나오면 별로 재미가 없었을 텐데 그 둘이 뭔가 막 진짜로 기행 떠난 느낌이라서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풍경도 되게 멋졌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코뿔소는 Save the Rhino? 라고 해서 아마 마크 카워딘이 계속해서 그 행사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캠페인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뭔가 한다고 본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아, 그래서 그 1년 후에 그 스페셜로 나온 게 그 Return of the Rhino라고 해서 그래서 그 편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그 편을 잠깐 봤는데 네. 그 어디 체코던가 거기에 있는 그 코뿔소를 다시 아프리카로 되돌리는 그런 에피소드가 또 스페셜로 나왔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은 이 편 보신 거예요? 제가 몇 편 놀던 와인 네, 그거예요. 네. 아 그것입니다. 저는 3편 마다가스카르 섬의 아이아이라는 조그마한 원숭이를 찾아가는 그런 에피소드였거든요. 근데 이거가 한글 자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고요. 제가 아는 동의를 하는 게 정말 괴로웠어요. 전 자연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되게 자연을 많이 담았을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둘이 약간 기행 이런 거 그리고 뭐 마크 카워다인이 설명해주고 이런 맞아.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의 많은 한계를 느꼈고 제가 아는 한에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저는 재미있었고요. 되게 제가 좀 웃기게 봤던 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처음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해서 자는데 캠핑을 해요. 근데 스티븐 프라이가 자기는 캠핑이 너무 싫다고. 막 왜 이렇게 자연적이고 막 와이파이가 없냐고 막 인터넷 막 그립다고 막 이런 부분이 나와서 되게 재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아이를 찾아가는 그 여행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아이아이를 자연적인 그러니까 뭐 야생 아이아이를 찾기 앞서서 동물원에서 이제 키우고 있는 아이아이를 찾아가요. 근데 얘가 되게 조그만 원숭이고 처음에 그래서 설치류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이게 원숭이과였고 그러니까 영장류 맞나요? 아무튼 원숭이 종류였고 야행성이래요. 그리고 이제 얘가 손톱이 되게 길어요. 그걸로 뭔가 먹고 그런데 좀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원숭이 되게 싫어하는데 아이아이는 좀 귀엽게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마다가스카르의 여러 부족 한 두세 부족 정도의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그게 좀 인위적인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뭐 정글의 법칙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좀 진짜 그대로 담은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프리카 부족들에 대한 우리 생각처럼 막 그렇게 헐벗거나 막 그러지도 않았고 입을 거 다 입고 갖출 거 다 갖추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이 부족과 아이아이의 관계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회에서 터부시 되는 것들도 설명하면서 아이아이가 사실은 뭐 죽음을 상징한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제 바오밤 나무가 마다가스카르에 있대요. 그래서 그런 풍경도 보여주는데 그 풍경이 되게 멋있었고요. 사실 제 생애에서 바오밤 나무를 실제로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도 되게 멋있었고 그 아이아이를 찾아가는 중에도 이제 희귀한 생명체들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안내를 받아요. 그거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연구자들 만나고 근데 그 중에 되게 조그만 상자에 뭐가 있다고 막 보여주는 연구자가 있는데 처음에 그 상자를 보고 막 스티븐 프라이가 아 이거 무슨 곤충이죠? 막 이랬는데 곤충 아니고 되게 조그만 그런 원숭이가 동물이었고 되게 귀엽더라고요 걔가.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결국엔 그리고 야생의 아이아이를 찾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그 에피소드가 마무리되는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코모도 섬을 찾아간 4편 코모도 드래곤을 봤고요. 그 코모도 섬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이고 지구상에서 평방미터당 독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여기에선 스네이크 아일랜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뱀이나 도마뱀이 계속 나와서 편한 마음으로만 보기는 힘들었어요. 물론 다른 동물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뭐 산호초 이런 것도 나오고 그나마 가장 귀여웠던 건 현지에서 거북이가 알을 낳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돼요. 근데 그 알들을 깨고 새끼 거북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들이 다 이렇게 부화하는 것을 보고 이걸 놓아주는데 그 장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바닥보다 훨씬 작은 아기 거북들이 그 수십 마리가 바다를 통해 막 기어가는 거예요. 막 모래가 거의 얘네한테는 산 같은 느낌? 그래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게 가장 귀여운 장면이었어요. 이 에피소드를 흔들어서. 네. 근데 저는 제가 3편을 보고 이제 끝에쯤에 4편, 5편이 나오거든요. 근데 3편은 약간 다 초록색, 검정색 이러거든요. 왜냐면 야생이기 때문에, 아니, 야행성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 4편의 예고편을 봤는데 되게 알록달록하고 바다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게 몇 편 맞는다는. 물론 막 되게 늪 같은 데서 얘네들이 막 헤엄치고 이런 장면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메인은 아니고 메인은 코모도 왕도마뱀이에요. 본편이자 보스맵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이제 직접 코모도 왕도마뱀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도 3m 조금 안 되는 2m더라고요. 와 진짜 크다. 네, 그 진짜 인기가 많고 성인 남자 너덟 명이 함께 한 마리를 잡더라고요. 이렇게 잡는다는 게 죽이는 게 아니라 길이나 폭 같은 걸 이제 재고 GPS를 달아서 그 움직임을 관찰하려고 잡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 활동하는 사람한테 스티븐 프라이가 물어봐요. 진짜 실제로 좋아하느냐, 옛날을. 그러니까 거기 사람도 아, 친해지기에는 좀 두려운 존재라고. 그 현지인들의 전설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도마뱀이 아이를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많고 또 실제로 물리는 사람도 되게 많아서 막 신문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기 전에 막 만나러 갔는데 그 만나러 가서 뭐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이 이 도마뱀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관광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역 전체 수입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두렵지만 같이 살아가야 할 존재. 약간 친숙한 느낌이 엿보였어요. 그래서 막 도마뱀 장식 같은 것도 좀 있고. 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뱀이 인상적이었다는 거. 네. 그리고 독사가 자주 나옵니다. 정말 자주 나와요. 저는 진짜 말레이시아에서 좀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 코모도 도마뱀인지는 모르지만 진짜 큰 도마뱀을 봤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둔해 보였거든요. 근데 가는 거 보니까 엄청 빠른 거예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 얘네가 놓아줄 때도 눈이나 이런 걸 가리고 하나 둘 셋 이래가지고 다 같이 팍 빠져나오더라고요. 달려주면. 저는 그 6편 블루웨일 편을 봤어요. 저는 뭐 책만큼 재밌지는 않았지만 신기한 동물들을 영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양쯔강 돌고래는 멸종이 되어서 그 대신에 그 대왕고래를 보려고 그 멕시코 서쪽 끝에 있는 바하 캘리포니아 반도라고 하는 곳으로 여장을 떠나는 내용의 에피소드였어요. 그래서 뭐 대왕고래만 본 것은 아니고 뭐 다른 고래들도 촬영을 했는데 첫 번째로 보러 간 동물은 그레이 웨일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귀신고래라고 해요. 이게 길이가 한 11에서 15m에 달하는 큰 고래인데 가끔 TV에서 보면 돌고래들이 이렇게 배에 가까이 붙어서 같이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돌고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귀신고래도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손으로 바닷물을 뿌리면서 유도를 하니까 배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헤엄을 치더라고요. 귀여워. 네, 그래서 귀신고래가 물 위로 떠오를 때 그 스티븐 프라이가 손으로 살짝 만져보는데 정말 신기하고 저도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했어요. 근데 이거 촬영을 그럼 배 위에서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큰 배도 아니고 완전 보트 위에서 촬영을 했는데도 고래가 엄청 크잖아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되게 좀 착하게 이렇게 옆으로만 이렇게 헤엄치고 그래서 백업 보트가 있겠죠. 네. 뭐 그래서 그런 고래 관광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멕시코나 이런 데서 역시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그렇지만 약간 이런 야생동물 촬영하는 사람들이 좀 너무 대담한 것 같아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래 상어를 또 보러 갔는데 그 고래 상어는 그 얼마 전에 개봉한 도리를 찾아서를 보시면 그 데스티니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상어이자 제일 큰 어류라고 해요. 그래서 길이는 역시 10m가 넘고 입 크기가 정말 대박인데 폭이 1.5m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입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뭐 작은 생물들을 먹고 사는데 근데 상어라고 해도 되게 유순한 성격이어서 같이 헤엄도 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되게 희귀종이라서 보기가 쉽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큐에서는 그 고래상어를 연구하는 분이 고래상어 길이를 제한한다고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해요. 근데 저는 뭐 측정기구 같은 걸 사용하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줄자를 꺼내더니 직접 수영하면서 줄자로 제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가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진짜 고래상어같이 헤엄을 치면서 길이를 재는데 그게 정말 대박이었어요. 되게 아날로그적이네. 그러면 그 줄자가 10m가 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불로 감기는 줄자 꺼내가지고 진짜 웃겨. 근데 고래상어가 진짜 생각보다 엄청 빠른 거거든요, 헤엄치는 게. 근데 진짜 그거를 다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진짜. 아, 보고 싶네요, 진짜. 그리고 스티븐 프라이는 그냥 배 위에서 자기는 이거 쫓기만 하겠다고 하면서. 아, 근데 그거 알 것 같아요. 그 성격. 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다큐의 주인공이자 끝판왕인 대왕고래를 보러 가는데요. 그 영어로는 블루 웨일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흰수염 고래라고 하는데 이 길이가 25m가 넘고 무게는 150톤에 달하는, 그러니까 세계가 아니라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룡을 포함해도 대왕고래가 제일 크고요. 네, 그래서 또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보자면 대왕고래의 혀가 코끼리보다 무겁고요. 아니, 혀가요? 얼마나인 거야? 혀가 3톤이래요. 와, 대박. 그리고, 아니, 저는 그 YB의 흰수염 고래가 있잖아요, 노래 중에. 아, 네. 그래서 되게 그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냥 흰수염이 나 있는 고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동물인 줄 몰랐어요. 와. 그리고 또 대왕고래 심장이 있는데 심장에 있는 대동맥에 인간이 정말 쏙 들어가도 공간이 남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엄청 큰 동물인데 되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다른 고래들은 다 수중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대왕고래는 수중 촬영을 하지 않고 항공 촬영이랑 물리에서만 촬영을 해서 조금 그게 실망스러웠어요. 정말 그건 안 되나 보다. 근데 제가 궁금해서 다른 영상을 찾아서 봤는데 정말 헤엄치는 모습이 뭔가 진짜 압도적이고 그래가지고 되게 경이로웠어요, 진짜. 아, 근데 듣다 보니까 이거 수중 촬영하면 카메라 다 박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사람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14회가 끝났네요. 저희 드디어 다음 주가 15회네요. 마지막에. 네. 아, 별장 가셔야죠. 다음 주 분량 소개해 주시죠. 다음 주는 마지막 회고요. 5권 16챕터부터 끝까지 네, 읽어보시면 됩니다. 뭔가 이상하네요. 끝까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진짜. 약간 마지막 회를 별로 상상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 끝까지 할 줄 저희도 몰랐고요. 아, 저만 몰랐나요? 저희 그리고 한, 마지막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까지 저희가 이걸 하면서 뭐 느꼈던 것들이나 에필로그를 에필로그 격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와 마지막 인사를 할 준비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보내주실 방법은요? 맞아요. 아, 좀 저희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gmail.guideforthegaide@gmail.com 그리고 인스타그램 theguideforthegaide, 트위터 theguide42로 아무 뭐라도 보내주시면 저희 마지막 에피소드에 조금이라도 참여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전파 낭비도 했고 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